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나르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찾으러.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나그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찾으러.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찾으러.